이어질 길을 찾아 달려봐. 긴 하루를 더 걷고 굳이 멀지 않더라도 너와 단둘이 떠나 있는데도 우린 이미 답을 알잖아. 좀 더 멀리 가볼까 가볼까. 그림 같은 하늘과 맞닿은 세상 너머 어딘가 어딘가 들뜬 네 맘속으로 닿는 기분. I wanna give you baby. Hey, a little bit of love, my love non stop. Hey, a little bit of love, my love non stop. 널 꺼내봐 좁은 세 장 밖으로 out. Oh my god, 공기가 다른 걸 날개를 펴 위대로 fly away. 천천히 더 크게 숨 쉬면 돼. Hey! 나보다 길어진 밤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. Let's get started. 너와 나 둘만 놔두고 밤새도록 더 자유롭게 달려보자고. 영화 속에 봤던 거리. Hey! 거리 쏟아지는 자리. 어디든 말해 줄래. We don't wait. Go!